지구 반대 끝까지 yeah. 가진 나라가 지금 전부 다 I'll be back 조금 파도 넘어 전 세계 전우주 위로 fly 게임 꽉 조여 메고 리듬을 타 수많은 빛이 날 감싸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춰 wow. 내가 배팅해 난 don't dare 내가 얼굴이 좀 돼 어때 내일은 없어 온 김에 놀아 crazy heart 미친 듯이 놀아 all day 집에 가지 마 새벽이 올 때까지 새로운 세상이 여기에 있잖아 Shout it back to crazy high Blood, mud, blue, sweat, 밤새도록 넌 죽이대 Okay, 부릅떠 눈을 붐떠 하늘을 나는 기분 샴페인 잔을 가득 채워 채널 위로 들어라 One shot, don't fail 불타오르는 이곳에 여긴 너의 놀이동산 Alright 끝이 다 넘사 걱정은 접어 Crazy heart 밤새도록 미쳐볼래 너 자신을 불어놔 yeah. We gon' crazy drown We gon' crazy drown 여기 우리의 paradise 이 밤을 달려 all night 너 자신을